가드라 평양 야말 하다주라 알카미스 알라마트 미토아이라 오프트 히즈빌 아마넬 쿠리 비리아사티 리수용 오드빌 막타비시아시 릴라주넷텔 히즈빌 마르카지야 나이비 라이시 라주넷텔 히즈빌 마르카지야 للمشاركه في المؤتمر الشعبي لحركه تحرير الشعبي الانغولي وزياره البلدان الافريقيه